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나종합 뉴스 박명주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와 전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오늘도 정재계 주요 인사 등 많은 시민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가 이슬람 무장 세력 IS의 주요 거점과 석유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섰습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해상 헬기 도입 비리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의 책 표지만 바꿔서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 교수 20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서 42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최대 항공모함인 프랑스 샤를 드골 호가 이슬람 무장세력 IS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도 IS가 장악한 지역에 대한 석유시설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성기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핵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 함이 IS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샤를 드골 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이라크 라마디와 모술, 시리아 라카 등 IS의 주요 거점 도시의 목표물들을 공격했다고 프랑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IS 사령부와 석유시설, 신병 모집소 등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샤를 드골 함에는 프랑스군 참모 총장까지 탑승해 IS 파괴 작전에 대한 프랑스의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번 작전에 앞서서 미국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를 통해서 러시아와 사전에 항로를 조율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주 프랑스군과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IS 유조차 283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도 IS 유조차를 비롯한 석유시설에 대한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시리아 유전 대다수를 장악한 IS는 하루 3만 배럴을 생산해 석유를 밀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복수의 지역에서 테러 계획이 파악됐다면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국민들을 상대로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CBS 뉴스 성기명입니다. 오늘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와 분향소에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도시에 마련된 조문소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1층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오늘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한 주미한국대사관 직원들의 조문을 시작으로 주한미국대사 출신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가 미국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주미대사관을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오늘 부인과 함께 조문소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안타까워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특수구조대 4곳이 신설됐습니다. 국민안전처 직제 개정으로 특수구조대 조직은 호남 119 특수구조대, 충청 강원 119 특수구조대, 서해 해양 특수구조대, 동해 해양 특수구조대가 추가로 설치되며 종전의 3구조대 156명에서 7구조대 30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국민안전처가 올해 3월 말 안전 마스터 플랜에서 제시한 육상 30분 이내, 해상 1시간 이내 재난 현장 도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거물급 무기 중개상과의 돈 거래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최고위직을 지내고 지난달 전역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최 전 의장은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개입했는지, 이와 관련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합수단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와일드캣은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않는 데다 졸속 시험 평가를 거쳐 도입이 결정돼 해군 박모 소장 등 전현직군 관계자 7명이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합수단은 와일드캣 거래를 중개한 거물급 무기 중개상 S사의 대표 한모 씨와 의심스러운 돈 거래를 한 부분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가 1,500만 원을 돌려주게 된 배경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아들과 부인을 소환해 함 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어제 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홍영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 후반쯤 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 남의 책 표지만 바꾸어서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한 대학교수 20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전국 50여 개 대학교수 200여 명과 교수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새 책인 것처럼 발간해준 3개 출판사 임직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과격폭력 시위를 저지른 시위대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34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난 21일에 밝힌 수사 대상 191명에 비해서 사흘 만에 43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서 42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줄었지만 기업들이 비용 줄이기에 나서면서 순이익은 1년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기업체는 12,401개였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은 1년 전보다 숫자가 줄었지만 부동산 임대업, 음식 숙박업 등에서 기업체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은 2,231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 1.2% 26조 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업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기업활동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매출액은 이렇게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조사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9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은 42원으로 1년 전보다 3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순이익이 5년 만에 반전됐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순손실을 기록해온 건설업과 운수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업체 수가 줄어든 대신 실적이 개선됐고 또 저유가로 인한 영업비용 감소 등이 전기가스 업종 등의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는 업체 수가 줄어들었지만 매출액과 순이익은 5년째 곤두박질치고 있어 수출 부진에 따른 어려운 제조업 경기를 반영했습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인상폭이 1%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맺었을 때 매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요금 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29.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도 13.2%뿐이었습니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습니다.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 조사 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 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으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요금 할인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 산간에 눈이 내려서 미시령 옛길의 차량 운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시령 옛길에 2cm의 눈이 쌓이고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인제 북면까지 용대삼거리 미시령 옛길 구간 13km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 통행 차량은 인근 미시령 관통도로로 우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이수경 기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강원 산간지방에 눈이 내리면서 영동 중북부 산간지방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에는 비나 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의 경우는 모레까지 10에서 50cm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날씨도 점점 더 추워져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내일 새벽이나 아침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경북 북동 산간과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7c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도 1에서 3cm 정도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떨어지면서 강릉이 6도, 서울, 대전 10도, 광주 1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김승동, 임승선, 기술 한청희, 아나운서 박명규였습니다. CBS 나총합 뉴스, LG 디오스 팔도 짜장면 올레 제공이었습니다.